흐려진 그림 속 추억의 책잔 속 우리 그저 스쳐간 안녕 돌아와 끝내 말 못하고 시간 틈새로 흘러 점점 멀어진 기억 몇 번의 계절 지나 마주한 두 눈동자 아무 말도 못하고 가슴이 차가운 남자가 울어요 이별에 모질던 그녀도 질려버린 하늘 굳어버린 입술 울컥 그립다 널 외치고 미련해 엉킨 인연의 끝 참아 풀지 못하고 다시 묻어두네요 먹먹한 가슴이 참지 못하고 달려 멀어진 이 등 뒤로 가슴이 차가운 남자가 울어요 이별에 모질던 그녀도 우네요 바래진 추억 유리 조각에 베인 상처 흔적만 남아 Yeah.